프랑스 조선신선협회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감행된 미국과 남조선 괴뢰회담의 사드 배비 결정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장은 조선반도의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해서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